혹시 기억나신가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이다. 존재의 변화, 성품,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목사님, 그러면 그래요.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의 출발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베드로처럼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습니다. 떵떵거리고 각오, 충성, 헌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천국의 열쇠와 음부를 매는 열쇠를 주기 위해 고난받고 능욕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다. 그래서 제2의 예수처럼 사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의 출발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옆에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마 그럴 여유가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 언니 오빠들 어떻습니까? 그 지체들을 관심을 두고 문자를 하거나 SNS를 하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혹시 그렇게 하셨었나요? 근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겠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살겠다라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목표이며 본질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관심 갖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모여지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잠시 세 가지 잠시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우리 형제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면 군대의 속성 특징이 뭡니까? 군기죠. 뭐 세든 세지 않든 군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사측과 노측이, 노사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학교는요? 인재, 양성과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죠. 교회도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독특한 특성, 여러분이 보기에 어? 저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 그게 뭘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11절 읽겠습니다. 11절이 나왔네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됨 또는 통일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범용 형제, 황우성 형제, 허정욱 형제, 김정민 형제 다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모여서 교회가 되면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 봐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은 그 안에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됨을 통일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면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 모양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자, 천국에 가면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김현전사님, 천국에 가면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청량리 중앙교회, 천흥교회, 홍릉교회, 동도교회, 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천국에 가면 몇 개 있을까요? 법령 이제 한 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일 뿐입니다. 은혜교회, 우리교회, 어깨동무교회, 처음사랑교회, 수정교회, 시심나교회 각기 지역을 따라 나누어져 있지만 천상의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이 하나됨을, 천국의 교회가 하나이니까 여기서도 하나됨을 늘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된다, 통일된다 이 말은 믿는 바가 동일하다, 하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디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민 형제가 믿는 믿음이 다르고 봄영 형제가 믿는 믿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아,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시작.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뭔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 되기를 굉장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여러분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 아무리 바빠도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민 형제는 저 영월에 있죠. 봄 형제는 서울에 있죠. 다빈 자매는 대학까지 갈 게 있겠죠. 각기 다 다릅니다. 삶의 자리는. 그런데 주중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우리 천흥교회가 도시개척교회들을 다른 교회들을 도울까요? 왜 우리 천흥교회가 분립개척을 할까요? 왜 우리 천흥교회가 더 확장하지 아니하고 더 넓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뉘어 있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교회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A교회와 B교회는 물론 숫자적으로 다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다를지는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돕고 우리가 있는 것으로 분립개척을 하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반드시 나오는 말이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가장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힘든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목사님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뭐 다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내가 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이 세 교회가 또는 네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곳 출신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쪽은 교회가 더 퀄리티가 좋고 이쪽은 더 낫고 이런 데서 출발한 개념이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주님의 교회이며 1,000명이 모여도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독특한 특성.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입니다. 여기 또 나오겠죠? 5절에서 10절까지. 자,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교회는 하나다.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뉠 수가 없다. 개척교회도 교회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한다.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그래서 그 구별이 거룩함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성으로 인해 다른 단체와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이 끝나면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호프집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맥주와 또 치킨과 또 가끔은 또 술도 이렇게 마시고 그냥 그렇게 쭉 해온 겁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그 이제 호프집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교회는 이상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청년들은 맥주를 마시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맥주집 주인들이, 호프집 주인들이 다른 자기 자녀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저 교회는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장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반 사람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인식과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시죠? 대학 공부하셨죠? 컨닝 친구들 많이 하죠?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면 안 되죠. 좀 더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두 번째 독특한 특성은 거룩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친구들 욕 많이 하죠. 정말 욕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교회로 모인다라면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드려야 됩니다. 욕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술, 담배는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은 그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춤이나 낙태나 동성애나 안락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바를 따라 교회가 세상 앞에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 장로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자분이 구분이 있거나 낮거나 동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또 사회 이슈적으로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속성, 그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atholic City of the Church, 교회의 보편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의 세 번째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다시 11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헬라인과 유대인은 종족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야만인과 수구디네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과 자유는 신분이 다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넓은 그 이 안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의 독특한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죠? 우리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라는 구절이 이 말을 말합니다. Catholic Church,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만 좋다, 우리 교회만 뛰어나다, 우리 교회로만 와라, 이것은 보편적 교회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나는 천흥교회 출신이야, 나는 홍릉교회 출신이야, 나는 동덕교회 출신이야, 이런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자다운가, 내가 얼마나 성품으로 신자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려면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몇천억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사람들을 교회답게 만드는 데 투자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만의 독특함을 절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막 개척한 교회나 100년이 넘는 교회나 전통이 있는 교회나 전통이 없는 교회나 다 동일하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보편성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도울 것이며 이 보편성을 가지고 선교지를 도울 것이며 이 보편성을 가지고 올해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독특한 특성. 첫 번째, 하나됨. 두 번째, 거룩함. 세 번째, 보편성.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해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의 교회는 하나뿐인 것이며 땅의 지역을 따라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보편적인 것을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있기를 원합니다. 욕을 할 때 욕을 하지 않게 하시고 술, 담배를 하는 이들 앞에서 정결함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